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10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한 배준열 제1번 조선 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년 새세대 일꾼 대표단이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